내게서 울지 마오. 나 거기 없어.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. 그곳에서 슬퍼마오. 나 거기 없어.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. 나는 전에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복시경 드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빛 되어 그대 아침 고요있게 나면 새가 되어 날아 이 세상을